다시금 한마디를 전해 네 손에 몰래 차 빌듯이 들려주니 노래 어제와 같은 오늘이라 내일은 절대 다를 거라 마냥 TV 앞에 앉아 배씌우는 꼴이란 스스로 알을 깰 용기가 없단 말인가 정경 그럼 어미닭이나 불러 뻔한 도움을 불러 다가오던 운때 눈을 굴려니 몸을 눌러 북폭풍 두려워 단춘 누르지 못해 울어 최후의 선택이 아냐 상상의 나래를 펼쳐 맘속에 수라의 꽃을 피워 네 본성을 지워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슬프고 그렇고 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약해진 본성을 지워 절체절명의 위기 최후의 선택은 불가 5분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는 내일은 정녕 올까 모를 결심전의 우선시 될걸 원해 우물쭈물 하다가 또 한번 무너지게 되는 네 모든 꿈을 이제껏 내가 믿어왔던 걸 넌 다시 믿지 말걸 이제껏 내가 믿어왔던 걸 넌 다시 믿지 말걸 이제껏 내가 믿어왔던 걸 넌 다시 믿지 말걸 이제껏 내가 믿어왔던 걸 넌 다시 믿지 말걸 정을 잃어버린 허수아비 아우 빙글빙글 내 노래는 고스란히 아우 불쌍한 껍질마저 벗으라니 아우 한담한 불씨를 덮으라니 아우 결과는 뻔해 넌 틀렸다는 말 정신병이라 이 꿈이 느꼈지 몰라 아무것도 아닌데 그저 쳐다봐 다시 다가와서 빅을 한번 들여다봐 피와 살이 타는 밤 시간과의 팔씨름 내 파리가 늘어졌나봐 수라의 노래를 바치는 이 열정을 몰아듣고 가시 덫을 모자를 쓰고 비틀거리며 미래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 그대가 슬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건 다 모습에서 갖다 버려파 묻던가 나이 때부터 미랬는 걸 어쩌라고 바보 같던 내가 변하나 봐 마지막 사 이제껏 내가 믿어왔던 걸 넌 다시 믿지 말걸 이제껏 내가 믿어왔던 걸 넌 다시 믿지 말걸 이제껏 내가 믿어왔던 걸 넌 다시 믿지 말걸 이제껏 내가 믿어왔던 걸 넌 다시 믿지 말걸 누군가의 누군가를 부른다 그 누군가의 누군가를 누군가를 누른다 무슨 말을 뱉던 간에 웃음 말로 들린다 웃긴 자로 불린 내가 정말 들릴까 난 아직 어울릴까 넌 아직 젊으니까 누군가의 누군가 너 때문에 변하니까 어제는 모든 것이 맞는 것이 되는데 오늘은 맞는 것이 맞는 건지 되문데 무슨 말이든 믿지마 믿음을 잃은 자 잊지마 또 가지마 그가 가는 길은 다 거짓말을 뱉으면서 말은 잊지만 속은 속이면서 배운 미소 다 비치지마 앞에서는 웃고 내 옆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울고 또 다른 쪽에서 날 꽉 물고 난 물론 이럴 때 널 또 불러 내 안에 사는 수라의 노래를 불러 현실과 얘기를 밤에 매일 밤을 새곤 해 이상과 다른 낮은 개미처럼 피곤해 지나간 시절 확실한 계산책을 워치에 더 이상 길거리는 없다고 잘 봐봐 결국 네가 설 것은 애초부터 손에 쥐었던 카드는 네 거였거든 막장을 탔다고 걱정 마 어차피 무너질 건 무너져 넌 잊혀졌거든 이제껏 내가 믿어왔던 걸 넌 다시 믿지 말걸 이제껏 내가 믿어왔던 걸 넌 다시 믿지 말걸 이제껏 내가 믿어왔던 걸 넌 다시 믿지 말걸 이제껏 내가 믿어왔던 걸 넌 다시 믿지 말걸 넌 다시 믿지 말걸 넌 다시 믿지 말걸 넌 다시 믿지 말걸 넌 다시 믿지 말걸